경야는 최고지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5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이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했습니다. 경야는 최고지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2017을 지도하신 소식을 러시아의 다스통신, 리아노버스치 통신, 신문들인 꼼소몰스카야 뿌라우다, 러시스카야 가제타, 이즈베스치야, 렌대외 텔레비전 방송, 즈베즈다 텔레비전 방송, 젠뜨르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통신들인 로스발트, 외수찌 루, 루스카야 뿔라니타, 인터넷 텔레비전 미루 24를 비롯해서 인디아, 라오스, 중국, 이집트, 미국, 영국, 도이출란드, 나이지리아, 민주공고의 신문, 통신,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들과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전했습니다. 라오스 신문 비엔티안 타임스, 네팔 인터넷 잡지 네팔 투데이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강소 약수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했습니다.